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죄와 완전히 무관한 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서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게 종살이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죄의 종살이 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12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몸의 사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사라졌거나 죄가 행동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활동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몸입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몸은 눈에 보이는 손과 발과 같은 지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같은 정신세계도 몸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몸에는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지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잘 공격합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때 마귀는 그 공상세계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도록 미혹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기에 전혀 죄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 죄로 가득한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거듭난 성도들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사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보면 너의 지체를 죄에게 내준다는 말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준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죄에게 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죄를 짓도록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든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남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가 결정됩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은 어디에 이릅니까? 의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의 종으로 팝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이 크고 몸의 사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뻔히 결과를 아는데도 사람들은 죄에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참으로 아는 자가 어떻게 다시 죄악의 자리로 되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죄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으로 들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죄악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죄악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매일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생을 가진 우리도 매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물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